에드워드. 현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거란다. 뭐지? 놈들이 안 보여. 도망치는데 성공한 건가? 그런데 여긴 어디지? 이 엄청난 데이터들은 대체 이건 전부 고대 나소드에 대한 데이터들인가? 아니, 그것보다 이건 분명 사라진 고대 나소드의 데이터인데 내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거지? 그때 이식받은 칩이 이곳에 들어오기 위한 열쇠였던 건가? 이건 무언가 다른 데이터와는 다르게 생겼는데. 적합자로 판정. 적합자로 판정. 설정에 따라 다음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원하는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원하는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원하는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뭐야? 나소드의 구조가 전부 파악되고 있어. 어째서 갑자기? 뭔가 이상해. 머릿속에 나소드에 대한 정보로 가득 차 있어. 설마 이곳의 모든 지식이 내게 주입된 건가? 원체의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이름을 등록해 주셔야 정상 기록합니다. 원하는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필요 없어. 너 같은 거 기동되건 말건 내 알 바 아니.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입력해 주십시오. 입력해 주십시오.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가시죠. 알았어. 알았다고. 입력해 주십시오. 이름을 입력해 주십시오. 중기 이후의 나소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류 발전기고 이런 걸 다이너머라고 했었지. 내장형 자기장이 공명하고 있는 건가? 그런데 의사소통은 가장 초기 유닛을 쓰고 있으니 어떻게 된 녀석이야 이거. 알겠다고 좀. 그럼 다이너모? 다이너모 등록되었습니다. 번째 이름을 다이너모로 지정합니다.